누구세요? 보면 볼수록 웃음 나는 사람. 당신과 있을 때 행복하지만, 하지만 내게 또 걱정 있어요.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지만, 하지만 너무 사람이지만, 하지만 너무 빠르게